해외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집단주의 납치 만행을 규탄하는 집회가 방글라데시우 선군정치연구소조의 주최로 11일 방글라데시우 보리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보리살 지역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한 집회에서 연설자들은 남조선 당국이 피해자 가족들의 응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집단주의 납치된 공화국 국민들을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도이칠란드 반제위원단이 12일 남조선 당국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집단주의 납치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